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오랜만에 사역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아 우간다 태소부족 지역에서 HIV, 에이즈 감염 아동 사역을 시작한 지 어느새 만 7년이 지나 횟수로는 8년째 사역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돌아다 보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역 시작한 지가 바로 얼마 전 같은데 평안하신지요? 보내시는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는 길임을 잘 알기에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동역해 주심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처음 사역지에 도착한 후 밤낮없이 사역 구상하면서 현지인도 휴식하는 대낮에 에이즈 아동 가정 방문 3개월하고 말라리아에 걸렸던 일, 사역 초기 영국식 영어를 우간다식으로 발음하는 이분들의 영어가 잘 들리지 않아 마음이 어려웠던 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와야 할지,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현재로는 치료약이 없는 HIV 에이즈 감염 아동들을 대했을 때 장래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돌보라고 보내셨는데 3년 만에 이들을 먹일 계란 2,300개를 혼자서 싣고 가다 자동차 정복사고를 당했습니다. 얼굴은 멀쩡한데 어깨, 척추 그리고 손가락뼈를 다쳐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고 다시는 돌아가기가 불가능해 보였던 사역지를 은혜로 다시 돌아와 그동안의 기도 제목이었던 에이즈 아동센터인 아무라이 청소년센터를 작년 12월에 완공 개관하였습니다.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넉넉한 센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물질과 몸을 들여 헌신해 주신 건축비를 후원하신 우진 고분자 회사와 건축감독이었던 정동제일교회 임종범 집사님께 마음 깊이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3기 사역으로는 교회 운영과 미전도 종족 사역에 관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센터를 통해 보내주신 아이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들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양육과 교육이 장이 되는 센터 사역 되도록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무라이 청소년센터는 현재 아이즈 아동센터, 유학교육센터, 직업훈련센터, 양재반, 목공반, 벽돌과 콘크리트 실습반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우간다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한 학교들입니다. 8월부터는 에이즈 아동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와 어린이 도서관, 교회 학교가 문을 열 계획이며 방학 기간인 8월에는 직업훈련학교 학생들과 우리 에이즈 아동들이 함께 끼라모자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에이즈 아동들을 위한 성경 캠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직업훈련학교 학생들은 방과 후에 1시간씩 특별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을 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께서 기뻐하는 사역으로 하나하나 채워 올려드려야 됨을 알기에 오직 은혜로 앞서가시며 인도하신 가운데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현지인 직원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낮은 마음으로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둘째, 문을 열고 막 6개월이 지난 센터이기에 계속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동역할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영적으로 많이 눌려있고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에이즈 아동들, 그들의 장래를 은혜 가운데 선하게 기도해 주시길, 8월 중에 진행될 바이블 캠프와 까라모종 노방 전도 사역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넷째, 행정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심영은 자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사역 감당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날까지 건강에 어려움 없이 넉넉히 사역 잘 감당하도록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한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사역 되도록 넉넉히 감당할 능력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시는 일과 가정,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 풍성하길 기도드립니다. 샬롬. 내가 주인 삶은 다 함께 주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명상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방법이다. 웃으며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 마음의 고통도 치유될 수 있다. 김수병님의 마음의 발견 중에서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느라 지쳤을 때새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 에너지로 다시 세상에 들어가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삶에서 멀리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으로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미국은 이제 세계 최고 선교 국가에서 최고 선교지로 변하였다. 솜 미니스트리 지맨 김정한 선교사의 글입니다. 2015년 6월 26일은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비참한 날이 되었다. 미국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택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승리한 날이라고 선포를 하였지만, 미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날이 되었다.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가 세계 최고의 선교지로 바뀌어진 날이다. 미국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면서 그동안 선교 1위 국가에서 이제는 선교 대상 1위 국가가 되었다. 미국의 교회들은 그동안 교회 성장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교회들은 성장을 위한 세속주의, 물질주의, 번영신학 등으로 타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동성 결혼 합법화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대다수의 교회들을 꿀먹은 벙어리였고 이미 PCUSA 같은 교단과 여러 교단들이 대법원의 판결 전에 먼저 동성애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진정한 미국을 위한 선교는 2015년 6월 26일부터 시작되었다.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은 세속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데 미국의 영적 실체를 분명하게 세계 만방에 보여준 결과를 낳고 있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가 플리머스항에 도착 영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세워진 미국은 그동안 기독교 국가로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일로 미국이 과연 기독교 국가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 사단은 그동안 집요한 영적 전쟁을 미국에서 벼려왔는데 1963년도에 케네디가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문 십계명을 금지한 일 그리고 1973년 1월 23일 연방대법원에서 7대2의 판결로 낙태가 자유화된 일이다.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하여 변화가 된 것도 사단의 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을 미워트림으로 더 이상 열방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은 아직은 세계 선교에서 제1위의 위치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되어 있지만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의문이다. 내부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동시에 동성결혼 합법화로 공식적으로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은 탄압하는 법을 만들어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미국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성도의 위미를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모든 크리스찬은 이제 성도의 신분과 동시에 미국에 파송된 선교사로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오늘날 미국은 현재 인구가 2014년 7월 통계로 3억 1,800만 명이고 개신교는 51.3%, 천주교가 23.9%, 몰몬교 1.7%, 다른 유대교 1.7%, 불교 0.7%, 이슬람 0.6%, 외 기타 종교 인구가 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을 영적으로 암흑기로 인도하는 영적 핵폭탄을 터뜨린 사건이었다. 51.3%의 개신교인들이 2%도 안 되는 동성애자들에게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슈로 동성결혼 합법화 주장을 막지 못하였고 또한 오바마 대통령과 5명의 대법관들이 찬성함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결정하였다. 이번 일은 미국 역사에서 인디안 학살의 수치스러운 역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지 241년 만에 성경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대적하는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하여 이제 미국은 재앙과 재난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인 교회들의 미국 선교를 위한 제안을 드린다. 첫째, 한인 교회들은 미국 선교를 위한 선교 전략을 세우기를 제안한다. 이제 한인 교회들은 6월 26일부로 교회 건축과 교회 성장보다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목회 방향을 미국을 향한 선교 교회로 전향하기를 제안한다. 미국은 이미 땅끝인 나라가 되었다. 땅끝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그곳을 의미한다. 한인 교회들은 이미 땅끝에 들어와 있다. 둘째, 한인 교회들은 정체성을 이민 교회에서 선교사 교회로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 셋째, 한인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사명은 이제 모두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미국을 위한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 넷째, 한인 교회들은 이제 대동단결하여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미국을 위한 기도 운동을 펼쳐가야 한다. 다섯째, 한인 교회들은 이제부터 이세들에게 성경적 결혼관과 성경적 가치관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차세대들이다. 여섯째, 미국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인 교회들은 미국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선교를 시작해야 한다. 한인 이민교회의 역사는 2015년 6월 26일로 종지부를 찍고 한인 선교교회로서 이름을 바꾸고 미국을 위한 선교 역사를 시작하는 날이 되었다. 이상은 손 미니스트리 지멘 김정한 선교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생각해보는 실패. 한치 앞을 모르는 이들이여, 온 세상은 실패와 지뢰밭, 상식적인 실패에 휘둘리지 마라. 더 이상 실패에 기죽지 마라. 실패 땅을 개간하여 성공 씨앗을 거두라. 실패는 딛고 일어나는 것, 천 번의 실패로 한 번의 성공을 이룬다. 그대는 몇 번이나 실패하여 주저앉아 울고 포기를 했는가? 이제 실패를 웃으며 맞이하라. 성공의 진주 얻으리라. 패배자는 실패가 걸림돌, 성공자는 실패가 디딤돌이다. 실패는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라는 기회입니다. 고개에 들어 요코하마 오하이오 6월 기도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일본 선교 동역자님에게 그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벌써 6월 하순이 되어 일본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마철에 접어들고 있어요. 지난 5월 중순에 저희 부부가 번갈아 가며 감기 몸살에 고생을 좀 하고 나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동역자님의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동안의 감사 나눔과 기도 부탁을 드려오니 기억하시고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나눔입니다. 첫째, 지난 5월 초에 어머니 날을 맞아 LA 협력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과 간증, 그리고 초대한 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일본 모찌를 직접 만들어 전도 재상자들과 함께 먹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되어 저희 부부와 교회의 격려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둘째, 독서회를 담당하는 타나모토상의 아들 미사모토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직장일로 주일에 교회는 못 나오지만 시작된 성경 공부를 통해 믿음이 자라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셋째, 5월 19일 일본의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 포럼이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넷째, 영어 회화 교실에 온 사루 마루상이 성경에 관심이 있어 함께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섯째, 6월 14일 어버니날에 반주하는 미츠노상의 남편 오시로상이 교회 처음 예배 참석하여 복음을 듣게 하심에 감사,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7월 초에 파송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곱째, 샌프란시스코의 아들 지미가 새로운 직장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손자도 잘 자라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7월 초에 오는 5명의 선교팀들이 안전한 여행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영어, 한국어 교실의 전도 재상자들과의 교제, 주일 예배 및 바베큐 파티, 교회 소개서와 전도지 나누기, 월요일, 화요일에 후쿠시마의 이와기시 가설주택 방문의 사역 등이 작은 사랑의 씨앗이 되어 열매 맺고 교인들과 풍성한 교제 및 저희 부부에게도 큰 힘과 격려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7월부터 교회 전도지 및 크리스찬 아카데미 소개서를 주변 동네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교회에 보내주시도록. 셋째, 교회의 기쁨으로 섬길 성숙한 일꾼들과 동역자들을 속히 보내주시도록. 넷째, 성경 공부하고 있는 소미상, 사루마마상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마토상과 아야상의 신앙이 성경 공부를 통해 성장해 나가도록. 다섯째, 어린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일령 선교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앞으로 가르칠 교사들이 잘 양성되고 어린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여섯째,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도의 열정을 갖고 교회 개척에 더욱 열심을 내도록. 일곱째, 저희 부부가 늘 성령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그리고 온 가족의 건강과 6월 말에 이사를 하는 딸내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나 1. 윤동주 시인.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새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엔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눈을 들어 줄을 보라. 눈을 들어 줄을 보라. 영광의 왕을 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파키스탄 선교 편지입니다.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그곳에 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역자님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기도가 멈추면 사역은 없습니다. 동역자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며 진행되는 모든 사역 속에 아버님의 손을 이끌어 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역 프로젝트입니다. 첫째, 까라치의 훈련 사역은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훈련받는 모든 사역자들이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둘째, 금년 11월 중 파키스탄에 필요한 좋은 신학교를 새로 가질 예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수진과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셋째, 장피르 깨네알코트 교회는 이드가 시작할 6월 19일경부터 3박 4일 동안 금식 성령 컨퍼런스를 가질 예정입니다. 악한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버님의 영이 임하도록. 넷째, 깨난 코트에 아버님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성령을 받아 말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찬송을 올리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깨난 코트가 영적인 도약점이 될 수 있도록. 다섯째, 문명 퇴치를 위해 시작한 어린이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어린이들에게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1차, 8개에서 10개의 교실에 3만 2천 불이 필요합니다. 아버님이 친히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길 원합니다. 여섯째, 학교 사역을 위해서는 앞으로 들어가야 할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사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와야 하기에 교사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교사에 150불 정도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깨나은 코트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가진 좋은 달란트를 성령이 충만한 어린이들에게 사용하실 기회입니다. 게스트룸도 있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첫째, 염소 3마리가 새끼를 낳아서 13마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더 많은 염소가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사역이 잘 되어 재정을 조금이나마 담당할 수 있도록. 둘째, 조금 큰 병아리를 날마다 신실하게 기도하는 가정에 10마리씩 다섯 가정에 공급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100마리 정도만 되어 달걀을 낳으면 수입원이 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2일 동안 잘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깨나은 코트 모든 주민은 농부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기 위해 자금이 필요합니다. 25에이커의 농사가 최소 단위입니다. 이 농사 프로젝트를 위해 국가기획대책 박신영 간사와 그의 팀들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는 3, 4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현지인 사역자들과 동역하는 선교사 사역자들이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게 하소서. 둘째, 날마다 말씀과 무릎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시며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육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에 맡김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버지의 뜻을 세우게 하소서. 일꾼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님의 기도 속에 두 자녀를 출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가정을 이루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필요합니다. 둘째, 일꾼과 아내 일꾼이 날마다 시간마다 주의 영에 사로잡혀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배우며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셋째,